조아필조리다들 인터로네이티아들 쿠리아들 진업이야 참 세상 안나 아할리 송주와 김천 리모아파제티 경상 아슈말리아 아까무 모다마란 소피안 피세울 야마사디사수라 민하다샤 디토아 위자라티 디파일 아밀라 피모하와라티아 리나슈리사트 와핀납실용 아카다토 라주나트 송주 알키파이아 리일가이 나슈리사트 와 라주나트 김천 알마다니에토 타다비리아 리모아라다티 나슈리사트 왈라주나토 타다비리 또아리아 리딘 원 알부디 리히마이틀 마카닐 모카타스 휘송주 아카다틀 이지티마아 비셔마 아마마 마브나 히즈비 더브로 아디모크라티 휘요이도 비시울 와 또알라바토 비안예다케자 일가 호타티 나시리사트 가라일 히즈 와 조아필 암바 민 쿠리아 제노비아 안나 마줄사 타다비르 리 마슬라티 와하다티 따르피히 와 무아사사타 자키라틀 아딜라틀 마리아 리 할리 마슬라틀 아부다틀 진시아트 릴제출 야바니 휘 쿠리아 제노비아 아수라토 야마사 디사주라 민후 바이아란 뉴스르로 알라 부툴라는 이트파크 알라 마슬라틀 이스트르카 길진시 알라 나하윈 샤밀